뜻깊은 태양절의 즈음에서 개건된 강원도 12월 6일 선윤단 야영서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됐습니다. 준공식에는 도안의 일꾼들과 야영서 교직원들, 근로자들,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.